남조선의 사드를 끌어들이기로 한 괴뢰 통치배들이 15일 그 배치지인 경상북도 송주군에 나타났다가 권역을 치루었습니다. 이날 오전 사드 배치에 항의하는 여론을 눅자치기 위한 설명회를 위해 송주군청에 나타났던 괴뢰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이곳 주민들로부터 달걀과 물병 세례를 맞으며 항의 물결에 포위되어 6시간 반 동안이나 오도가도 못한 채 억류되었다가 황급히 직선기를 타고 서울로 뺑소니를 쳤습니다.